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리들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자연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두 가지 질서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중심이 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진 세 번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버리지 마시고 테이블 사든지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진리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셔야지만 나머지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으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교부들이 인간을 깊이 탐구하면서 차라리 인간을 작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에요. 이 시간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감탄하면서 지나는 게 아, 이 인간은 정말 작은 하나님이구나. 정말 작은 하나님이구나. 그래,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요새 제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닮도록 참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개, 돼지나 소, 말, 숲속을 뛰어다니는 사자나 코끼리가 뭘 망가뜨리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풀폭이나 꺾고 나무나 부러뜨리는 정도겠지. 뭘 망가뜨리겠어요? 근데 이 인간은 육체의 힘에 있어서는 한 마리 소에 미치지도 못하고 단단함에 있어서는 한 개의 바위덩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모두 망가뜨리기까지 할 정도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면서 종족을 보존하면서 자연의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약간의 뛰어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그것에는 전혀 비할 수 없어요.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기계나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당신을 닮은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위탁하신 창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대로 이 땅에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되어졌다 얘기죠. 첫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을 가지고는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의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신다면 인간을 대리자 삼지 않으시고 직접 가꾸신다면 어떻게 가꾸실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과 그리고 및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하다가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식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통 관심은 그 회사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물려줘 봤댔자 그거 불과 10년이 가지 못해서 다 거덜내고 털어먹고 망하거나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업을 자기 새끼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자식이 아버지 못지않게 그 가업을 잘 이어서 종업원들을 훌륭하게 먹여 살리고 백성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회사가 발전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맨 처음 그 회사를 만든 아버지의 창업의 정신, 그리고 경영의 철학,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정성을 다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장인정신, 종업원들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 나라에 애국하고자 하는 나라를 아끼는 마음, 이러한 모든 비전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은 가운데에 그것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만 아버지를 대리해서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번영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거죠. 이 공장 주인은 아버지지 이런 걸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예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의 핵심은 이미 그런 종류의 알미라면 거기에는 초월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착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그 창업의 정신, 경영의 철학, 종업원들을 아끼는 마음, 제품에 대한 장인 정신,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세계화 전략의 비전, 이런 모든 것들, 아버지의 열정을 이해한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없이는 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 주신 인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지녀야 할 첫 번째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가꾸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꾸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가꾸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뭐 길러본 적도 특별히 없지만 그 이상하게 내 곁에 있으면 화초들이 잘 죽어요. 내가 너무 예뻐서 질투하는 바. 어쨌든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궁시렁들 대시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질 때 저기 그 열린 공간 구퉁이가 막 지저분한 골목이 보여서 내가 교회가 대쪽 같은 신앙, 야 이거 얼마나 좋냐. 대나무로 거기다 좀 심어주시오 그랬어요. 대나무를 그 한 열 그루인가 사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이거 그렇게 자라는데, 아, 그 옆에 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그 골목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대나무가 막 잎사귀 소리도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시들시들 하면서 잎이 떨어져요. 확 뽑아버릴까 그러다가, 그래도 저거 살리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사모구역에서 그 한약재를 갖다가 잘 삭혀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 아우 저 대나무를 잘 살려고 돌봐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도 어떻게 거름을 주고 돌보면 그것이 잘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물들의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지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이나 그 다음에 수학이나 학문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진보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휙 뛰어 올라서 단번에 인간이 그 지성을 발휘해서 이 놀라운 문명의 세계를 만들어 간 거예요. 아주 오래 전인데 텔레비전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 때 그때쯤이에요. 얼마나 수학이 조선시대에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서양에서 이 미분과 적분, 다시 말해서 이런 물체들의 부피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것들이 수학적으로 정립된 게 뉴턴 와서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조선시대 초기, 그러니까는 15세기 초죠. 이때에 이미 조선시대의 수학자들이 그러한 물체들의 체적을 잴 수 있는 미적분을 했다는 증거를 거기다가 대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목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나뭇가지를 놓고 1 더하기 뭐 몇 곱하기 몇은 산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동한 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단위로 계산이 한꺼번에 쫙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서히 발전해 와서 지금 우리들이 최고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물론 미사일, 달나라가는 거, 펑펑 터지는 휴대폰 이런 것들은 지난 세기에 못 누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 가운데 일부일 뿐이지 전체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3년 됐나요? 휴가 기간 중에 유럽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한꺼풀 벗겨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거. 목욕탕은 따뜻한데 위에서 겨울에 천정에 달라붙은 물방울은 차가워요. 그게 그 목욕탕을 돌아다니는 사람 위에 툭툭 떨어지는 거죠.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이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목욕탕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적지에 가니까 이미 벌써 주전 2세기, 3세기 경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을 천정을 말이죠. 지금 우리는 평평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한 거죠. 둥글게 하고 둥글게 한 천장을 평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둥글게 한 천장을 다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굴렸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맺히면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맺히자마자 그 고를 타고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는 것들은 쫙 흘러서 그 목욕탕 가장자리 홈을 파서 그 굴러온 물방울이 모여서 가상자리 홈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곳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주전 5세기, 4세기, 3세기 이때 이미 벌써 이런 공법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그 목욕탕을 보고 오늘날 사우나와 너무 똑같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사우나 안에다가 시계까지 만들어놨어요. 시계 구멍을 세 개를 뚫어놨어요. 이쪽 구멍에 햇빛이 비치면 아침, 중간에 비치면 점심, 저쪽에 비치면 저녁이에요. 목욕을 하고 나면 그 옆에는 다방이 있어요. 그래서 주수를 팔아 쭉 써요. 그런 락카도 있고 우리 똑같아요. 그게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물들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주신 거죠. 그런 사물들을 잘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실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공통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거 말고 두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 그게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 두 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이미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하는 암시로 여겨져요. 정복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을 힘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정복된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이 세상의 자연 사물들이 존재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관계를 지어서 결국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정복해 나가고, 정복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갖도록 다스려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뜻이 피조세계 속에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놀라운 기술의 발전들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것이 학문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전개되어 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제가 연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발생했어요. 그 알프스 쪽에서. 그게 뭐냐면, 등반하던 사람이 그 조난된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가서 봤는데, 좀 조난된 지가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꽁꽁 얼어 있었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떻든 조난당한 사람이니까 건졌는데, 사람의 모습이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을 부르게 되었고, 의사들을 부르게 되었고, 과학자들을 부르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결국 판단을 내린 결과, 3,000년 전 사람이라는 판단이 내렸어요. 3,000년 전에 거기를 오르다가 눈 사이에 빠져서 그리고 얼어가지고 부패되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얼어서,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얼음 속에 들어가도 500년이면 완전히 부패한다고 그렇게 본대요. 그런데 3,000년이 됐는데 거의 그 말하자면 생생한 그 말 생시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데 그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몸이야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겠지만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더라는 거죠. 3,000년 전이면 주전 10세기니까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아주 정교하게 그 돼 있었던.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조금씩 발전한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곧 성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는 보통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수학이 발달하지 않고는 건축술이 절대로 그렇게 발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렁크만한 벽돌 한 200개를 쌓으라 그러면 그거 온전히 쌓을 사람이 없어요. 쌓아놔도 며칠 있으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거의 과학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커다란 컨테이너가 커다란 그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싣고 운반하잖아요. 그러한 운반선이 아주 커다란 배일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를 1만 개씩 실어요. 1만 개. 상상이 안 가죠? 1만 개씩이나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십만 톤의 배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하나하나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내구퉁이에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 탈칵탈칵 끼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장에서 만들다가 몇 미리만 오차가 나면은 그대로 톱으로 잘라서 이 컨테이너를 폐기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고개 몇 미리 차이 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거를 20층, 30층으로 쌓아놓으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가다가 쌓아 올린 것이 치수가 몇 미리씩만 차이가 나면 누적돼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화물이 기울어지면서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게 저 컨테이너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이 제도 속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수학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건축 기술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반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반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성하셔서 뉘우칠 것은 없지만은 항상 당신 자신이 하나이신 동시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기 회기적인 반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성의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인데 의식하는 나와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는 그래서 의식하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자기를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빛 안에서 자기가 좋고 기뻐서 어떤 행동을 하고는 다시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교정하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기능을 주시지 않으면 한번 이탈한 인간이 꾸준히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창조의 목적을 한 번만 벗어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 능력을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주셨으면 인간은 참회도 할 수 없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고 자신이 분리가 안 되고 자신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면서 성향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자기를 알 수 있는 반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이렇게 다스리셨을 거야 하고 그 세계를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완전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전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완전이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곡괭이 하나를 들고 그리고 부인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 산이라도 좀 어떻게 깎아서 감자라도 심어 먹으려고 그리고 올라갔음. 근데 그냥 산의 반은 흙이고 반은 돌멩이야. 그러니까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곡괭이를 내리치면서 큰 바위는 뽑고 작은 돌멩이들은 건져내면서 그렇게 화전이라도 일고 먹을 셈으로 그렇게 불을 태우고 나무를 불태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맘씨 좋은 사람이 그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감자라도 하나 일고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리 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내려가서 그래서 밭을 하나 주었어요. 보니까 오랫동안 일구던 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봄철에 심으려고 깨끗이 그 쟁기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다 파서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제 벌써 뿌렸는지 채소 씨까지 뿌려가지고 싹이 요만큼씩 착착착착착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시 넝쿨 속에서 그거라도 불태워가지고 바위를 걷어내고 돌멩이를 치우면서 감자라도 일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 산에 있는 돌가닥 그 밭에 비하면 여기에 이렇게 쭉 펼쳐져서 깨끗이 정리되고 비료까지 주어서 싹까지 이렇게 나고 있는 이 밭은 완전한 밭이에요? 불완전한 밭이에요? 완전한 밭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더 잘 가꾸므로써 여기에 없는 것을 자기가 더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심어놓은 이 채소를 잘 가꾸면 이것이 싹이 아니라 점점 달아서 줄기, 가지, 잎을 뽑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곡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 앞에 있잖아요. 창조 세계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한편으로는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면 이것은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피조 세계가 될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인간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은 인간의 영혼이야.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물들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자기를 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물들을 바르게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이게 천상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었어요. 사물들의 이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아는 것들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본래 사물들에 대한 이치를 아는 방식이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틀려져 버린 거죠. 무슨 뜻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꽃이 아름다우면, 야, 이 꽃이 참 아름답고 향기도 좋구나. 이 향기는 이 꽃 속에 있는 무슨 성분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이 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단절되지 않는 가운데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참 예쁘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해충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뿜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 그쳤을 때와 이 꽃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반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꽃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다른 꽃들 옆에 있게 하심으로써 창조세계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을 아는 깊이는 틀리는 거죠. 의미가 틀리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틀리는 거잖아요. 정말 틀리죠. 그러니까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 물질의 자연적인 의미만 전달이 되지 도덕적인 의미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 경우에는 아, 이게 참 아름답구나, 예쁘다, 이런 정도만 알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면 아, 나는 얼마나 이 그 한 송이의 꽃만도 못한가,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존재인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을 올바로 아는 것이지. 단절됐을 때 벌써 이 지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으로서는 결함을 가진 것이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지식이 서로서로 단절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고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창조된 이런 사물들의 의미만을 알 뿐 아니라 이것을 내신 하나님까지도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타락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보고 알게 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사물과 사물의 이치와 도덕적인 이치가 항상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이치는 어느 정도 깨닫는데 이것을 내신 이도 모르고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물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질서를 다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똑같이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간단하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너무나 뛰어난 솜씨로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알록달록하게 창조하셔야지만 이 세상을 각자 각자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각각 다른 곳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사람이 산을 여행한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식물학자, 한 사람은 지질학자, 그리고 한 사람은 미술가예요. 똑같이 세 사람이 산을 여행할 때 세 사람의 관심사는 틀려요. 식물학자의 관심은 풀, 꽃, 나무, 이파리, 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지질학자의 관심은 나무, 풀은 상관도 없어. 깎아지른 절벽, 토양의 색깔, 바위의 종류, 그 다음에 바위의 색깔, 거기에 포함된 금속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미술가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산과 산의 곡선, 골짜기와 골짜기의 대칭과 비율, 그리고 이쪽 산의 색깔과 이쪽 아래에 있는 그 풀밭의 색깔,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렇게 아름다움도 가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토양이나 이런 것들도 탐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식물도 돌봐야 될 거고 시간이 없어서 빼먹었지만 동물학자도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풀꽃 아무 상관없고 뛰어다니는 다람쥐, 청설모 그리고 여기저기 나타나는 멧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꽂히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야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나라가 모두 군인이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되겠으며 나라가 모두 다 빵 만드는 사람이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것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더 잘 가꾸어서 더 아름다운 품종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이런 그 향기로운 백합을 온통 퍼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향내를 맡으면서 또 이 향기를 어떻게 여기만 두지 않고 모두 나누어 가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이 백합 향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말하자면 이게 향수 말의 이론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했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 이 꽃 하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꽃에 이 여섯 개의 이파리의 이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색깔 때문에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향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이 꽃잎의 비율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주로 저런 재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해 갔을 텐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죄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양하게 악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들을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지으려도 그렇게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들이 인간의 관심사에 따라서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컴퓨터 맨날 맨지적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뛰어나가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사기치고 그럴 수 없어요. 결국 컴퓨터 만든 사람은 컴퓨터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계를 만지다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기름을 주물러 드는 사람은 가짜 기름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빼어난 재능, 이것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창조 세계의 마지막 목적이 자기인 것처럼 막 수많은 죄가 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다양성 때문에 아주 흉악한 죄들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범람하는, 그렇게 해서 죄가 창궐한 그런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세상이.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그래서 결국은 크고 작은 죄, 알록달록한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을 끌어갈 때 하나님은 좌시하고 침묵하시는가? 만약에 그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실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닮은 그 뛰어난 능력,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다시 정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물들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탁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는 이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도 현저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